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주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오라치 동지. 나는 당신의 생일 79돌세 저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올바른 용도 밑에 형제족 라오스인민이 당제 10차 대회 결정관철과 제8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 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조국 보위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배고 2016년 8월 15일 평양.